이제 출발할 시간이에요. 네. 임시 뉴스입니다. 별들이 갑자기 없어졌다고 합니다.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. 있잖아, 방금 전에 TV에서 별이 없어졌대. 호호호, 그런 일 있을 리 없잖아요. 자, 택시가 왔어요.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, 그치? 속보입니다. 별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. 빨리 오세요. 엄마, 이번에는 별이 늘어났나 봐. 그래, 그래. 빨리 안 타면 비행기가 떠나버려요. 진짜로 그렇게 말했는데. 벌써 사자의 섬이 보이네. 원래 큰 아저씨가 보였었는데. 아, 보인다 보여. 로켓트가 보여. 봐, 미치루. 아빠는 저기에 있는 거야. 이제 곧 아빠랑 만날 거예요. 우주센터로 가는 버스가 왔네요. 네. 우주 로켓이라는 거 생각보다 크고 멋지네. 나도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졌어. 호호호, 아빠도 기뻐할 거예요. 그런데 아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? 중지! 중지! 어, 저기서 뛰어오는 거 아빠잖아? 아빠! 중지, 중지! 오늘의 발사는 중지래. 그래요? 당신이 나는 걸 보려고 어렵게 왔는데. 그게 말이야, 달이 없어졌다네. 진짜네. 정말로 달이 없어요. 보여줘, 보여줘. 보여줘. 와, 덩어리에 휘말려서 가족이 모두 달나라 여행을 왔네. 별나라가 너무 이쁘다. 아, 느껴져. 코스모가 느껴져.